19일 노동신문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동 측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즈음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고 쳐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.